할머니 들려준 이야기 엄마 팔베개 들었던 이야기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시장 이야기가 예, 아 됩니까? 예예 예. 예, 이 이야기가 들려왔죠. 근데 이 호동왕자는 고구려 대물신왕의 아들이었죠. 예, 인품은 물론 무예도 뛰어나 부왕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다. 적국인 낭랑이 모란공주와 사랑을 하게 되자 조국 고구려를 위하여 모란공주로 하여금 자명고를 찍게 만든 뒤 낭랑을 쳐들어가서 승리하죠. 예, 여기서 나오는 공주는 낭랑이 공주로는 최리의 딸이로입니다. 적군인 고구려의 호동왕자를 사랑하고 끝내 자신의 조국 낭랑을 배반하고 호동왕자의 말을 듣죠. 그러나 자명고는 찢은 벌로 아버지로부터 칼을 받고 죽습니다. 예, 예. 저는 이 대목에서 호동왕자하고 낭랑공주가 처음 만남을 가진 그 대목을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태수의 상류가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곳에 드넓은 풀밭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고 기암 괴석이 산줄기를 따라 병풍처럼 둘러싸인 모습이 절경을 이루고 있었다. 모라는 모처럼 시녀들과 함께 이곳을 찾아왔다. 어느 해인지 아버지 체리를 따라 들놀이를 왔다가 자연이 절묘한 모습에 황홀하게 취했던 것을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낭랑 태수 최리는 공주 모란이 들놀이를 가고 싶다고 여러 번 간청해 온 것을 거절하다가 하도 조르는 바람에 시녀들과 호위 군사 몇 명을 딸려 보내주었다. 공주는 꽃수레를 타고 수레를 타고서 앞뒤에 군사들이 호위를 받으며 반나절이나 걸려 그곳에 도착했다. 아, 시원하기도 하다. 매일 궁궐에서만 틀어박게 살다니. 이렇게 좋은 곳을 두고 말이야. 공주는 가슴 깊이 공기를 들이마시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시녀들도 궁궐 속에서만 살아오다가 모천 공주를 모시고 나오니 자랑스럽기도 하고 한없이 즐겁기도 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얘들아, 저 토끼 봐라. 어머, 예쁘기도 해라. 공주와 시녀들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시녀들은 계곡에 흐르는 냇물에서 물장난도 치고 다람쥐를 쫓기고 하며 토끼처럼 뛰어다니며 놀았다. 그리고 호위 군사들은 아래쪽에 둘러앉아 가져온 음식을 펴놓고 맛있게 먹고 있었다. 공주는 유유히 흐르는 폐강을 내려다보며 시녀들이 재잘거리는 소리를 귓결에 듣고 있었다. 태수의 딸로서 부러울 게 없이 귀엽게 자란 모라는 요즘 아버지로부터 사위감을 고른다는 말을 듣고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떻게 생긴 남자일까 하는 생각에 얼굴이 달아오르기도 했는데 태수는 술이 얼큰하게 취한 날은 일부러 모란을 불러서 결혼 얘기를 꺼내 공주가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했다. 하하하, 공주야, 고구려의 호동왕자가 인물이 뛰어나는데 그리로 시집을 가지 않을래? 태수는 심지어 적국이 왕자를 입에 올리기도 했다. 한편 모란공주는 시녀들로부터 고구려의 호동왕자가 무예에도 뛰어날 뿐 아니라 인물이 잘생긴 것을 딸을 사람이 없노라고 칭찬하는 것을 들었기에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는 그만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다. 모라는 처음 듣는 산새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궁궐이 아무리 좋다 한들 여기만이야 하겠느냐고 생각했다. 이런 곳에 조그만 집을 짓고 살았으면 호동왕자 같은 분하고 모라는 혼자 생각하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얼굴이 붉어졌다. 그리고는 다시 스스로를 탓하며 생각을 바꾸었다. 나도 참 맹랑한 아이로구나. 감히 적국의 왕자를 생각하다니. 모라는 잡념을 떨어버리려고 경치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봉우리에는 흰 구름이 걸려있고 눈앞에는 푸른 풀밭이 펼쳐져 있었다. 또 다람쥐들이 가까이 왔다가 놀라 쪼르르 달려가는 모습이 귀엽기만 했다. 공주님! 공주님! 한 시녀가 계곡 위쪽에서 달려오며 모란을 불렀다. 모두들 그쪽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게 그리 서두르냐? 공주가 달려온 시녀를 나무라며 물었다. 숨을 헐떡이던 시녀가 계곡 위쪽을 가리키면서 말을 채 잊지 못하자 다른 시녀들도 답답하다는 듯이 대답을 재촉했다. 예, 을랑아, 무슨 일이니? 을랑이라고 불리는 시녀는 공주의 몸종이었다. 저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 옆에는 집채라는 큰 곰이 죽어 있고요. 뭐? 사람과 곰이 있다고? 공주는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위쪽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긴 치마를 두 손으로 걷어치고는 그쪽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그러자 시녀들도 우르르 공주의 뒤를 따랐다. 집채만한 큰 곰이라니? 얼마나 클까? 공주는 곰이 가죽은 본 일이 있어도 곰은 본 적이 없어 집채만큼 큰 곰이라니 더욱 궁금해 발길을 재촉했다. 을랑이 먼저 뛰어가 우뚝 멈춰 선 곳에 모란이 다가가 보니 과연 커다란 흑곰이 개울가에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웬 젊은이가 쓰러져 있었는데 손에는 칼이 쥐어져 있었다. 모란은 그것을 보고 흠칫 놀라며 가슴을 진정시키고 시녀들을 향해 돌아서서 명령했다. 어서 군사들을 불러라! 젊은이는 죽지는 않은 모양으로 숨을 쉬는 듯했다. 검게 그을른 얼굴은 귀인다웠고 짙은 눈썹에 우뚝선 코, 꾹 담은 입술이 의지가 굳은 사람같이 보였다. 모란공주는 이렇게 잘생기고 씩씩하게 보이는 젊은이를 본 적이 없었다. 궁궐에도 젊은이들이 많이 있지만 이처럼 체격이 좋고 잘생긴 얼굴을 한 젊은이는 없는 것 같았다. 모란공주는 곰과 싸우다 정신이 잃은 사냥꾼이라고 생각했다. 을랑아, 물을 떠다가 저 사람 이마를 적셔보아라. 을랑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표정을 짓더니 마지못해 수건을 물에 적셔왔다. 그러나 남자에겐 다가서지 못하고 수건을 들고 멍청히 서 있었다. 그러자 모란은 을랑이 손에서 젖은 수건을 뺐더니 젊은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이마에 수건을 올려놓았다. 몇 번을 문지르니 젊은이가 몸을 뒤척이면서 아픈 뜻을 했다. 내 마음 듣지 않고 왜 이렇게 다른 남자에게 날 보내려 하니. 몇 번을 문지르니 젊은이가 몸을 뒤척이면서 아픈 듯이 얼굴을 찡그리며 두 눈을 가만히 떴다. 검게탄 얼굴에 빛나는 눈이 유난히 반짝거리는 것 같았다. 젊은이는 점차 눈을 크게 뜨고는 모란을 바라보았다. 정신이 드세요? 모란은 작은 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그러나 젊은이는 일어나려고 한 팔을 짚고 몸을 일으키려고 했다. 하지만 얼굴을 찡그리며 다시 눕고 말았다. 움직이지 마세요. 이제 곧 군사들이 옵니다. 모라는 일어나려는 젊은이를 말리며 가만히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젊은이의 깊고 그윽한 눈빛에 모라는 황홀해지기까지 하면서 이마 위에 얹었던 손을 살며시 내려놓았다. 당신은 누구시옵니까? 젊은이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굵고 맑은 음성이었다. 나는 낭낭공주 모란이라고 합니다. 낭낭공주? 예, 그렇사옵니다. 낭낭공주는 말에 놀라 정신을 가다듬은 젊은이는 그제야 비로소 공주 뒤에 늘어서 있는 많은 신하들이 눈에 들어왔다. 낭낭공주라면 태수 최리의 딸이 아닌가? 젊은이는 바로 정신을 잊고 있던 호동왕자였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낭낭에 잡힌 몸이 아닌가? 호동은 정신이 아찔해졌다. 괴유는 어찌 되었을까 해서 걱정이 되었다. 호동은 눈을 돌려 옆을 보았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흙곰이 쓰러져 있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구나. 그런데 낭낭군에 잡혀가도 죽기는 마찬가지이고. 호동은 다시 눈을 감아버렸다. 몸이 쑤시고 마음대로 가눌 수가 없는데다가 군사들이 달려오는 것을 보자 이제는 어찌할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다. 신하들에게 얘기를 대충 들은 군사들은 공주의 명대로 왕검성 궁궐로 호동과 곰을 옮겨갔다. 그리고 호동을 의관에게 돌보게 하고 태수 앞에 나아가서 들놀이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고했다. 태수는 공주의 말을 듣고는 놀라며 군사들에게 흑곰을 가져오라고 했다. 잠시 후 군사 여러 명이 힘겹게 메고 온 흑곰을 본 낭낭 태수는 입이 딱 벌어져 담을 줄을 몰랐다. 태수는 감탄하며 어서 젊은이에게 안내하라고 이르고 허둥대며 호동이 놓아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젊은이는 의관이 지어준 환약을 먹고 막 잠이 들었다. 태수는 젊은이 행색과 용모를 훑어보고 나서 옆에 놓인 칼을 들러 살펴보았다. 이리저리 훑어보던 태수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곁에서 듣고 있던 의관과 무사들 그리고 공주와 신녀들도 놀라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모두들 어리둥절했다. 이튿날 아침 태수는 고구려 사람들을 불러들이라고 일렀다. 호동은 밤새 의관의 보살핌을 받고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었으나 몸을 움직일 때마다 어깨가 쑤시고 부기가 가라앉지 않아서 몹시 통증을 느꼈다. 호동은 양쪽에 낭낭 군사의 부축을 받으며 태수, 체리와 함께 나왔다. 태수는 한껏 위엄을 갖추고 호동을 내려다보았다. 태수는 긴 수염이 가슴을 덮고 얼굴에 살이 찐 편이었다. 눈이 왕방울만큼 커서 움직일 때마다 흰자위가 크게 드러나 보였다. 체구는 단단한 데다가 비단 옷으로 감쌌는데 금으로 장식과 허리띠가 유난히도 반짝거렸다. 태수의 물음에 호동은 고개를 숙였다. 고구려 사람이라는 것이 발각되는 날이라면 모든 게 끝장이라는 생각에 호동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낭낭 태수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리고 눈을 치켰다 사방을 살펴보니 한나라식으로 장식간 어전이 으리으리했고 고구려에서는 보지 못했던 철로 만든 정교한 장식품이 진열되어 있었다. 태수는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호동은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구나 하고 괴로 둘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잡히지 않고 고구려로 달려가서 이 일을 대무신과 함께 전해주기를 바랬다. 호동은 태수의 눈길을 피하며 움츠렸다. 그러자 태수는 호탕하게 웃으며 호동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호동은 생각이 많았다. 태수의 다그치는 물음에 호동은 칼을 받고 차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신하 하나가 들어오더니 태수의 귀에 몇 마디 속삭이고 나서 물었다. 그러자 태수는 만면에 웃음을 가득 지었다. 태수는 유쾌한 듯이 한동안 웃음을 그치지 못했다. 태수는 천천히 일어나 호동을 얼싸 안고 감싸며 친히 앉도록 권하였다. 호동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아득하기만 하고 한숨을 저절로 하였다. 호동 왕자는 이웃나라의 왕자이시다. 국빈으로 정중히 대하도록 하라. 태수의 우렁찬 소리로 명했다. 이처럼 낭랑 땅을 찾으신 것도 좋은 인연이오. 내 궁궐로 잠시 머물면서 회복하도록 하오. 태수는 정중히 호동을 모시라 이르고 밖으로 나갔다. 호동은 어리둥절하며 잠시 그 자리에서 있다가 저만큼 걸어가는 태수를 향해 한마디 했다. 본의 아니게 폐를 끼치게 되어 싸웁니다. 그처럼 보살펴 주시니 물러가서 몸조리 하겠습니다. 기왕에 왕자로서의 본색이 드러난 이상 고구려 왕자답게 행동하리라 마음먹었다. 호동이 물러나자 처소로 돌아오니 거기에는 계유와 계로가 와 있었다. 왕자님! 두 사람은 호동을 얼싸안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무고하신인 모습을 배우니 살 것 같사옵니다. 호동은 한편으로는 놀라웠고 또 반갑기도 했다. 저녁 때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밥을 지어놓고 늦게까지 기다렸다가 호동이 돌아오지 않자 두 사람은 저녁도 굶은 채 호동이 간 방향으로 계곡을 따라 내려갔다. 뜨면 네 생각 전화기 나 사실 너 하나밖에 안 보여 말해봐 맘에 내가 말해봐 자리 잡았는지 말해줘 내게 말해줘 말해봐 뽀뽀뽀뽀 주변 사람들은 말은 내가 너무 자극적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디 흔들이냐고 그걸 몰라 그녀 몰라 시기하며 하는 말 내가 부럽다면 그건 그대 뜻이지는 거 Sorry Sorry Sorry Sorry 내게 빠져 빠져 버려 up, baby. Hey, show. 호동왕자하고 낭랑공주가 이렇게 첫 만남을 만났다가 이제 또 태수 이제 낭랑공주의 아버지죠. 이렇게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낭랑공주와의 결혼을 약속하려고 이제 그 대목이 있는데 그 태수는 호동 일행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아침마다 호동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등 극직한 극진한 대접을 했습니다. 며칠 후 태수는 다시 잔치를 베풀며 호동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태수는 호동에게를 바라보았지요. 태수는 호동의 겸손함에 더욱 마음이 끌렸습니다. 풍악이 울리고 무희들이 나와 춤을 추었습니다. 잔치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잠시 후 태수비와가 공주가 자리에 나왔는데 아름답게 단장한 공주가 자리에 나타나자 한떨기 모란꽃이 사뿐히 내려앉는 듯 황홀할 지경이었습니다. 태수는 공주 모란을 호동과 마주보며 앉게 했습니다. 호동은 공주에게 목례를 하며 인사를 했지요. 그동안 공주와 몇 번 만난 적은 있으나 처음으로 감사의 표시를 한 것입니다. 모란은 고개를 숙이고 무슨 말을 할 듯 입술을 쫑긋거리다가 얼굴만 더욱 붉히고 말았습니다. 공주님께서는 대단한 미인이시옵니다. 하늘의 선녀라 하듯 공주를 따를 수가 없을 것이옵니다. 술이 거하게 취한 호동이 태수에게 모란의 아름다움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태수는 즐거운 듯이 잔을 들고 공주의 미모를 칭찬하며 웃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태수비도 조용히 웃음을 머금고 공주가 자랑스럽기다는 뜻, 눈길을 주었습니다. 괴로와 괴로는 술과 안주를 맛있게 먹으면서 가끔 공주를 힐끔 바라보았습니다. 태수가 괴유와 괴로에게 술을 권했지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 술을 따르라고 명령했습니다. 호동은 태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바마마께 연락할 일이 제일 걱정이었는데 마치 태수에게 속을 들여다보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대신들도 한방 술기운이 돌아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태수는 고구려가 강하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수십 만의 한나라 정병을 비수에게 무찌르고 부여성을 함락한 일들을 낱낱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져 잔치가 끝나자 호동은 태수에게 인사를 하고 궁궐 연못가로 나갔습니다. 계유와 계로는 처소로 들어와서 호동은 머리를 식힐 겸 바람을 쐬기 위하여 혼자 남았지요. 호동이 바위에 걸러터 앉아 여러가지 궁리를 하고 있을 때 이쪽을 향해 사뿐히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니 모란이 혼자서 산책을 하는지 꽃을 한 송이 따들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공주의 긴 옷자락에 풀이 스치는 소리가 소싹이들 귓전에 들려왔습니다. 자기를 부르는 사람이 바로 호동이라는 것을 안 공주는 손을 입에 갖다 대며 한동안 호동이 눈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은은한 달빛 아래 모란의 모습은 이슬을 머금뜬 한떨기 꽃송이와도 같고 비단 옥자락이 불어오는 시릴바람에 나비처럼 하늘거려 마치 춤을 추는 선녀 같았습니다. 호동이 점잖게 공주님께서 어쩐 일이옵니까? 그렇게 말하자 모란도 제정신이 돌아온 듯 간신히 대답을 했습니다. 바람을 쐬려고 거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풀벌레 우는 소리를 들으며 연못가에 나란히 걸터앉았습니다. 요사이 모란의 머릿속은 호동왕자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참으로 인연이란 어떤 이런 것인가 보다 하고 호동과의 우연한 만남을 되새겨보며 가슴을 설레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태수의 말을 생각할 때마다 얼굴을 붉히며 가슴을 태우기도 했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서글서글하고 남자다운 호동을 만나 할 말이 많은 듯했지만 건강에 대해서 밖에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낭낭공주는 잠시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왕자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지요. 잡힌 몸이니 적당히 기회를 보고 도망칠 때까지 지내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도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안타까운 나날을 보내던 중 하루는 시녀 을랑을 불렀습니다. 을랑아, 네? 너 호동왕자님은 어떻게 생각하니? 공주님도 세상에 그렇게 씩씩하고 잘생긴 분은 처음 봅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을랑은 공주님의 속셈을 알고 있다는 듯이 생글거리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침묵을 깨뜨리고 호동이 나지막하게 모란을 불렀습니다. 들릴듯 말듯 새어나오는 모란의 대답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공주는 참으로 아름답소. 달빛에 드러난 모란에 희고 가는 목덜미가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다소곳이 앉아 꽃을 매만지고 있는 모란은 선녀와도 같았으며 실바람에 풍겨오르는 모란의 향긋한 분냄새에 취한 호동은 조용히 모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란은 흠칫 놀라며 손을 빼려 했어요. 하지만 호동이 크고 억센 손에서 도저히 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모란은 호동이 혼잣말을 되새기며 적국의 공주이기에 결혼을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리라 생각했습니다. 서로가 사랑한다면 국적이 무슨 상관인가 싶어 모란은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한나라 사람과 낭랑 본토인과도 결혼하는 것을 모란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란이 얼굴을 들어 호동을 마주보며 야무지게 말했어요. 호동은 모란의 검고 큰 눈이 달빛을 받아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동 왕자님도 나를 사랑하고 있음이 분명하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적국이 공주라고 탄식할 리가 없지? 모란은 마음을 놓으며 호동의 마음을 읽는 것 같아 한편 흐뭇하기도 했어요. 호동은 힘있는 목소리로 모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란은 호동이 하는 말보다 그의 늠름하고 의지에 가득 찬 모습을 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사랑아 내 사랑아 오늘 여름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지나가면 그리워서 어떻게 살까 태수의 마음에는 호동왕자가 너무도 듬직하고 씩씩한 젊은이로 인정이 되었나 봐요. 예, 이 시대에서 그래갖고 이 왕자님은 어느 날 태수하고 식사를 하는 도중에 호동은 기색도 없이 잠자고 있다가 괴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대왕의 뜻이 어떠하올지 궁금하옵니다. 계유가 대답했다. 나도 그게 마음에 걸리오. 그럼 왕자님께서도 공주와의 결혼을 승낙하시는 거군요. 옆에서 계로가 불쑥 말참견을 했다. 예로부터 아들이 장성하여 출가를 할 때가 되면 대업을 세우고 장가를 들었소. 호동은 주몽 선왕의 예를 듣는 것 같았다. 주몽이 유아 부인과 유리 태자를 남겨두고 부여를 빠져나와 고구려를 세우고 제1대 왕이 된 것은 계유와 계로로 잘 알고 있었다. 대업을 세우고 장가를 드나 장가를 들고 대업을 꿰어나 마찬가지죠. 계유는 호동이 말뜻을 알듯 모를 듯 했습니다. 어쨌든 호동은 공주와 결혼할 의사가 분명해 이튿날 계유는 태수에게 호동의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태수는 크게 기뻐하며 궁궐의 신하들에게 잔치 준비를 시켰습니다. 낭랑은 그날부터 혼례 준비에 온 고을이 웅성거리며 들뜬 분위기에 쌓였습니다. 한편 호동은 모란 공주와의 결혼을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주는 그 인격과 품위가 가히 평생의 반려자로 손색이 없다고 느껴진 것입니다. 처음에 호동은 이 결혼을 아버지 대무신왕에게 허락받을까 생각하였으나 혹시 반대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알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호동왕자와 낭랑공주는 좋은 날을 잡아 낭랑 땅의 온 백성들이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또 잠시 제가 또 호동왕자가 이상한 꿈을 또 몇 가지 꿨대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호동은 모란이 활짝 핀 뜰을 거니고 있었습니다. 한 손은 어머니가 꼭 쥐고 있었고 아버지인 대무신왕이 저만치서 이쪽을 지켜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동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지금처럼 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꾸만 호동을 이끌고 모란꽃 속으로 잡아 끄는 것이었습니다. 모란꽃은 희고 탐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커서 사람이 들어가도 될 것만 같았습니다. 호동이 어머니를 따라 모란꽃 속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원비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꽃을 한 손으로 꺾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만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호동은 어머니 손에서 떨어져 한없는 낭떠러지기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벼랑 위에서 원비가 까르르 웃어댔지요. 호동은 굴러떨어지자 갑자기 나무에 걸렸는데 눈을 뜨니 밑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입을 벌리고 있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놈이 벌쩍 뛰어오르더니 호동이 팔을 꽝 깨물었습니다. 놀란 호동은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지요. 꿈을 꾼 것이었습니다. 호동이 눈을 떠보니 식은땀이 주르륵 흘렸어요. 네, 이런 꿈을 꾸었고요. 또 한 가지 꿈은 잠시 음악 한 곡 들려드리고 읽어드리겠습니다. 꿈이 꾸다가 꿨다고 꾸다가 호동은 지금도 원비 요산스러운 웃음소리가 귓전에 들리는 듯했습니다. 호동은 갑자기 불안해졌지요. 꿈속에서 보았던 어머니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마마마가 내일이면 어마마마를 향해 길을 떠납니다. 어머니께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비가 어머니를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었 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동이 어렸을 때는 원비가 자주 호동을 데리고 놀았습니다. 차비인 어머니는 늘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어쩌다 어머니가 호동을 데려가려고 하면 원비는 눈을 흘기곤 했지요. 예, 두 번째 이상한 꿈을 꿨다고 하네요. 이거 이해하기는 얼마나 흘렸을까. 호동은 소스라쳐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흰 옷을 길게 늘어뜨린 여인이 문 밖에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구슬픈 목소리로 호동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이게 웬일이 옵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대답은 안 하고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호동은 어머니를 따라가며 잡으려 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호동이가 뛰는 거리만큼 앞장서서 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도 어머니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쳐버린 호동은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호동아! 호동이 쓰러진 채로 얼굴을 들여다보니 어머니가 저만치 서 손짓을 하며 불렀습니다. 호동아, 일어나거라. 그러나 호동이는 일어나려 애를 쓰며 쓸수록 더욱더 몸이 무거워지는 것이었습니다. 호동은 일어나려고 발버둥은 쳤지요. 그때 누군가 호동을 흔들었습니다. 왕자님, 일어나십시오. 날이 밝았습니다. 호동이 번쩍 눈을 뜨니 장수 괴유가 호동을 흔들며 깨우고 있었습니다. 아, 또 꿈이었구나. 혹시 어마마마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 꿈이 뒤숭숭하여 호동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 내가 너무 늦잠을 잤구나. 소리를 지르면서 몸을 뒤척이거리시니까 나쁜 꿈을 꿈꾸는 것으로 알고 깨웠습니다. 호동은 등에 식은땀이 흘러 축축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도 하다. 언뜻 불길한 예감이 들었으나 호동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어서 떠날 차비를 합시다. 군사 500명이나 대소의 목을 담은 자루를 갖고 마당에서 벌써부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호동은 갑옷을 입고 칼을 찬 뒤 준비를 마친 5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대무신 왕으로 갔습니다. 호동이 큰절을 하자 대무신 왕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정렬을 한 군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호동은 대답을 하고 물러나며 곧 말로 올라탔습니다. 계유도 하직 인사를 한 뒤 말이 올라 군사들이 행진을 명하였습니다. 아직 찬바람이 부는 날씨였으나 맑게 개인 하늘에서도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져 있었습니다. 고구려를 항상 못살게 굴던 대소의 목을 갖고 돌아가는 호동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지요. 그러나 그동안 걱정 속에 지내셨던 어머니를 생각하니 어젯밤 꿈이 떠오르며 자꾸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동이 옆에는 계유가 말을 나란히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호동이 계유에게 말을 건넸지요. 계유는 멀리 지평선에 눈길을 둔 채 대답하며 빙긋이 웃었습니다. 산을 넘고 건너기 며칠 만에 호동 일행은 드디어 국내성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던 산천이었던가. 싸움터에 나갔다 승리의 기쁨을 안고 고객에게 돌아온 호동은 감개가 남달랐습니다. 벌써 소식을 듣고 나온 고구려 백성들이 길가에 엎드려 왕자의 개선을 맞이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백성들이 얼굴에 소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호동은 불현듯 그 이상한 꿈이 떠올라 자꾸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나 계유와 군사들은 그저 흐뭇해했지요. 계유는 두 눈을 더욱 크게 부릅뜨고 개선 장군답게 말 위에서 위엄이 있는 자세로 백성들이 환대에 답했습니다. 백성들은 돌아온 군사 중에 혹시 출전한 가족이 있지는 않나 하고 행렬을 두리번거리기도 했지요. 어떤 마을을 지날 때는 술과 고기를 큰 상에 차려놓고 호동 일행이 머물러 쉬어갈 것을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호동은 행군에 지친 군사들도 쉬게 하고 백성들이 뜻도 고맙게 생각하며 잠시 머물러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호동 일행은 잠시 쉰 뒤에 대무신왕의 명에 따라 선왕의 묘소를 향했지요. 묘소에 이르자 이미 정가를 받은 대신들이 열을 지어 호동을 맞이했습니다. 제사가 시작되자 호동은 대소의 목을 선왕의 묘 앞에 놓고 엎드려 울고 고했습니다. 대신들도 모두 엎드려 선왕에게 명복을 빌었습니다. 제사가 끝나자 호동은 군사들을 이끌고 급하게 궁궐로 향했지요. 한시라도 빨리 어머니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궁궐들에는 원비만 보일 뿐 정작 그리운 어머니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호동을 기다리고 계신 어머니가 아닌가. 호동은 불길한 꿈이 떠올라 다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침착한 태도로 원비 앞으로 다가가서 큰절을 올렸어요. 원빈은 태연한 모습으로 인자한 미소까지 띠며 호동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오늘 호동왕자 낙랑공주에 대해서 잠깐 부분적으로 이렇게 읽어드렸는데요. 예, 호동왕자하고 낙랑공주의 인연은 정말 그야말로 하늘에서 인연을 맺어준 그런 인연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면서 정말 가슴 아픈 인연이죠. 예, 다음에는 좀 더 재미있고 우리가 정말 옛 이야기 중에서 우리 전래로 돌아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잘 이렇게 고려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날씨는 좀 많이 흐리는데 건강 진짜 조심하시고 예,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오늘 이렇게 이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